훈훈해지는 계절이 오면 벌써부터 설레이던 나의 어린 시절 갖고 싶은 선물은 또 왜 그리 많았는지 12월에 인기 스타 우리 산타 할아버지 촛불 하나로 따뜻했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다시 돌아가요 그 기억 속으로 나를 설레게 했던 어린 날들로 우리 축복해요 하기 예수 탄생하심을 함께 나눠요 따스한 사랑을 오. 새벽송을 기다리며 긴 밤지 새던 마음 담은 작은 선물의 추억 새벽녘 차가운 바람에 온몸 얼어붙었지만 촛불 하나로 따뜻했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다시 돌아가요 그 기억 속으로 설레게 했던 어린 날들로 우리 축복해요 아기 예수의 탄생하심을 함께 나눠요 따스한 사랑을 다시 돌아가요 그 기억 속으로 함께 나눠요 따스한 사랑을 우와, 함께 나눠요